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신부전증, 즉 콩팥병의 문제점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은 아주 중요하므로 의사들이 피검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신장 기능 검사가 포함되게 됩니다. 혈액검사지에서 GFR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glomerular filtration rate라고 하여 신장이 피를 걸러주는 기능으로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이 GFR이 59 미만이시라면 신장의 세포들이 70%가량 파괴가 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GFR이 59 미만이 되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부터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신장의 기능 악화로 인한 2차성 질환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증이 오면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야기가 되고 몸이 붓거나 피곤해지며 다리에 쥐가 잘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트인 심장의 이상과 고혈압의 악화를 가져오며 피를 만드는 조혈인자의 생성이 줄어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신부전이 오면 신장이 철분이 흡수 방해 명령 물질을 분비하여 철분제를 먹더라도 철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도 야기하게 됩니다. 신장은 또 비타민 D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감소가 되면 비타민 D 결핍이 오며 신부전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일반 내과나 위장 내과에서 처방하는 일반적인 비타민 D 약물로는 비타민 D의 결핍을 치료할 수가 없으므로 신장 내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드셔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신장은 몸의 대부분이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부전증이 오면 칼륨과 인의 불균형이 오게 되며 동맥경화증의 악화를 만들고 골다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악화로 인해 전해질과 수분이 이상이 오게 되면 하트인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여 좌심실 비대증을 야기하고 우렬성 신부전을 야기하며 몸이 붓거나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혈액검사지에서 GFR을 찾아보시고 59 미만이신 경우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